trip. All the things, 모든 순간, 모든 감정들마다 다 널 담고 싶어. She's in the trap. She's in the trap.